어서 어서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밤은 시비롱이요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세상 살다 보니 꿈도 싫고 사랑도 싫고 그저 청춘이 최고로구나. 싫다 싫어 꿈도 사랑도 싫다 싫어 모든 것이 세상 같은